여보게 친구야 돈 많이 벌었거든 못 말은 중생이에 적선 좀 하게 해라 몇 백년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죽음의 그림 차는 돌아옵시 다가와서 아차하면 아불사 아차하면 아불사 대문밖이 저승일세 눈물에 저승길 황금도 검붉었다 탐욕에 때묻은 돈 쓸 곳이 없다네 보면은 가는 것이 인간의 사바세계 욕먹고 재물 먹어 배부르다 틀 말고 불심으로 돕다고 불심으로 돕다고 극락왕생하세나 극락왕생하세나 극락왕생하세나 극락왕생하세나